어디서 그리 어른처럼 굴래 저 문도 차가 있어 우리 사이에 그 사이에 I was down down down 난 겁이 나 난 겁이 나 다 타버릴까 다 버릴까 솔직히 솔직히 홀리지 난 욕심이 나 말도 늘지 마, 다 깨질지 몰라.